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35절까지는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은 모두 다섯 번에 걸쳐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매우 길지만 사실 이 논쟁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 마지막 한 주간, 우리는 그걸 고난주간이라 그러죠. 고난주간의 화요일 날 하루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다섯 번의 논쟁 가운데 첫 번째 논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그것은 곧 이방인의 뜰이겠죠. 그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 제사장들과 또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묻죠.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바로 전, 월요일 날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했던 일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일이 있으셨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했던 일을 두고 이런 일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하고 또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에게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교의 최고 종교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해서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사형에 대한 결정 이외에 모든 어떤 사법적 또 행정적 공권력을 가질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또 백성의 장로들이 바로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갖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에게서 어떤 권한을 받고 그런 일을 했냐?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목적은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없애기 위한 꼬투리를 잡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미리 예견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세 번씩이나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이죠.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 번씩이나 예고하셨던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마가복음 11장 18절을 보시면 바로 이들이, 이 사람들이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애버릴까? 이런 방도를 찾고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거죠.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누구에게 받은 권한으로 이런 월권을 행사하느냐?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명분을 찾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즉 대제사장이고 또 율법학자고 또 백성들의 장로잖아요. 이런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과 거기서 나타나는 그 권한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겠죠. 또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권세를 부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또 자신들의 욕망과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하라고 주신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겠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껏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방법을 찾고 또 앞장서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새로 들어온 이방인이라고 차별하고, 장애가 있다고 차별하고, 여성이라고 차별하고, 그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관습과 전통에 매여서 이방인이었다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 이방인의 뜻을 오히려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처럼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집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헌신과 감사의 응답을 마음껏 실천하고 표현할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그 주신 직분과 권한을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그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권장하기도 하고 함께 섬기는 것이 복된 모습이라 봅니다. 특별히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택하심을 받은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예배하는 직분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껏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런 문화를 장려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을 가진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힘써야 할 사명이고, 또 이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산헤드린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지 않아요. 29절을 보시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리고 나서 역으로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30절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반문을 하세요. 왜 이런 반문을 하신 걸까요?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온,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냐면, 세례 요한이 누구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증거했던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증언은 이것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한도 하늘에서 온 것인지 아닌지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을 산헤드린 지도자들이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당시 상황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자기들끼리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그를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힐난 책망하시겠죠. 이 무슨 말이에요? 만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에서 왔다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례 요한이 증언한 대로 예수님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너는 어찌하여?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을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2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기록하죠. 만일 그렇게 대답했다가는 주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돌로 그들을 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 예언자라고 참 선지자라고 이미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지도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게 33절이에요.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해요. 모르겠다. 여러분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알고 있죠. 알면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자존심과 이익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럼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아니, 앞서 예수님께서 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주지 않고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질문하는 의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속셈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이요 얼마나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부패한지를 보세요. 지금 누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 속내를 숨기면서 끝까지 거부하고 거짓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한으로 누구에게서 권한을 받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걸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종교 권력을 쥐고서 그들이 이제까지 마음껏 행사하던 자신의 그 파워, 그 지위, 그 이익, 그 기득권, 그 단맛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이들은 직분을 받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속에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기 이익과 자존심을 섬기는 그런 부패한 본성.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분의 목적을 따르기보다는 그걸 망각하고 세속적인 욕망, 세상의 자랑, 그런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그 죄악과 위선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부패한 마음과 이 위선적인 속셈이 그동안은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에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또 지도자라는 직분 아래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과 그 속셈까지 다 들춰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과 이 욕망,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속셈과 위선, 여러분 사실 그것은 사람의 눈에 잘 또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거저주셨다고 행여라도 값없이 없는 헌신짝처럼 그렇게 함부로 여기지 말아야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그렇습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그 뜻하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고 책임 있게 감당하려고 열심히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실패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유념해야 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줄 몰랐을까요? 왜 속이는 것을 그렇게 지속하는 걸까요? 뭐 때문에? 뭘 지키려고 그러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지위, 그리고 거기서 얻게 되는 특권, 그리고 거기서 얻는 단맛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열심이 있어요. 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자신들의 생각과 관습적인 전통에 대한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열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열심이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또 자신들이 직접 그 현장에 가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사울은 어땠습니까? 한때는 이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열심이 누구보다 남다른 특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의 열심은 그릇된 지식과 자기의와 관습에서 비롯된 열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왜곡된 열심이 어느 자리까지 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갑니다. 얼마나 사람이 어느 자리까지 갈 수 있는가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자리에까지 갑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자리까지 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교리를 모르니까 그 교리에, 그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그저 자기 경험, 관습을 고집하면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을 쓸 때 오히려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하기보다는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도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열심을 가져야 돼요. 열심을 갖는데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됩니까?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 늘 바른 지식에 기초하고 있는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에서 배우고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규범으로 규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신앙고백서고 교리문답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준과 그 표준이 되는 성경이 규범이라고 규정해준 교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와 같은 바른 지식에 기초한 열심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김중인 목사님이 일꾼대학을 시작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통해서 온라인 교육을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 목요일 날 또 내 마음 다스리기라는 청교도의 고전을 함께 읽는 책 읽기 모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리는 이러한 다양한 기회들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회 있는 대로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강조하려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권한과 그 권세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누가 주셨죠? 그리고 어떤 권세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권세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권세는 아버지의 것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 있는 그 권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그래요. 누구에게서요? 성부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이제 성자 예수님도 갖고 계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성부 하나님이 가진 권세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셔서 땅과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소유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성경을 좀 더 보면은요, 이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권세는 유일한 진리로서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진리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유일한 진리로서의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두고 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느 뛰어난 사람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권위 있는 자로서 사람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가르침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로서 권세를 가지신 것이다. 첫 번째 구체적인 권세입니다. 두 번째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 곧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제압하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그 최후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 사단의 권세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죽음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그거 뭡니까? 사단의 권세와 그 죽음의 권세를 제압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구체적인 권세는 뭔가?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어떤 권세를 갖고 계세요? 죄사함의 권세. 죄 용서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를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으로 어떤 권세를 가지셨는가? 첫 번째, 유일한 진리로서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제압하시는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죄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이 권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교회인, 성도들인 우리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게 그 당신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미 행하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앞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연결시켜서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받았습니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셨던 것처럼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교회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서 하늘과 땅을 이어가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어가는 권세,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복 주시면서 처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다의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희도 잘 살고 이 피지어석에 하나님 만든 세상도 잘 살도록 도우면서 살아라. 그것이 라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라다의 사명이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다 깨져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회복해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땅을 다스리는 권세, 라다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권세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인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권세입니다. 두 번째 권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진리로서의 권세를 갖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심으로써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진리로서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권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인 죽음을 제압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그리고 죄에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내는 그러한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해 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용서의 권세를 갖고 계신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를 용서하고 또 서로를 용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해 하시는 것처럼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셔서 삶을 회복하는 권세를 교회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아는 자로서 위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도 비록 상처 입은 사람이죠. 우리도 비록 죄로 인해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그런 권세를 교회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셨을 때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격증 있죠? 면허증 있죠? 그거 따놓고 장롱에 보관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거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욱 온전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더욱 성장해 가도록 그 권세를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과 그 목적을 이 땅에서, 마을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서 하나님께 아뢰는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나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성실히 사용한 사람은 어떤 결과를 받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상을 베풀어 주시죠. 하지만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지 않고 묻어둔 사람에게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상이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한 달란트 받았지만 주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거슬러 행한 이 사람에게는 받은 것마저 빼앗기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내쫓기는 그런 벌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거슬려서 세상으로 떠난다면 그 지위와 그 특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아니,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심판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약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령 모세시대에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망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거울로 삼으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가나안 정착 후에는 어땠습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그 특권 잊어버린 채 주변 나라들을 기웃거려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물질적 번영을 추구합니다.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서 포로 생활이 결과로 지어집니다. 그것을 우리의 거울로 삼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니, 가까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특권과 사명을 외면합니다. 자기 지위에서 누리는 특권과 권력의 맛에 빠져서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언약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그들이 추구하는 그 성전 돌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 일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주의하고 멀리해야 할 부정적인 사례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또 예수님 당대에 재현되었던 이 부정적인 사례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자처했던 신자들과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짓 교회들에게 다시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까지는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행여라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아직 괜찮다, 이런 식의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그것을 애초부터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경계하고 유념해야 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기초한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을 경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교리와 같은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열심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유념해야 될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들이 본질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불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형편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서 교회 생활이 이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 중지되었습니다. 목사의 전통적인 기능과 역할도 상당 부분 축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성도 스스로가 각자의 신앙과 삶을 지키고 세워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목회자 주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성도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신앙생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일터에서의 신앙생활, 일상에서의 생활신앙으로 무게중심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를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세워가고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기회로 삼으신다면 과거의 신앙생활을 강조했던 것만큼이나 여러분의 생활신앙도 강조해서 그래서 긍정적이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위험 요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에는 예배당 출석률이 신앙의 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일상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안 나가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허전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도 과거처럼 죄의식에 사로잡히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생활의 참여나 섬김이나 헌신보다는 그저 자기 편의 위주로 신앙생활에 구색만 맞추는 식으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 통계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대략 20%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아니, 그 일들은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죠.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소모임은 금지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일상화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위기는 뭡니까?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연결이 끊어졌어요. 그게 일상화되고 그것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의 회복이죠. 인격적인 만남과 성숙이지 않습니까? 섬김과 감사의 응답이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말합니다. 아니, 위드 코로나를 말해요. 그게 우리의 상황이 포스트 코로나든 위드 코로나든 교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는 이제 무엇인가? 본질에 힘쓰는 것이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 회복, 인격적인 만남과 성숙, 섬김과 감사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다시 연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관계를 회복하고 무엇을 다시 연결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겠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감사의 응답으로써 우리가 성실하게 다시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러분 자신,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에, 바람직한 관계에 집중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한 삶으로 다시 성실히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더 나가야 돼요. 부모의 피로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영적 가족과의 그 관계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다시 성실히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과 이 자연환경 신음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마을 이웃들과 또 세상 사회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웃 사랑과 복음 증거의 삶으로 성실히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여기, 그리고 지금, 여기 바로 이 지금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사명을 책임 있고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상을 누릴 것인지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했으면 합니다. 우리와 또 우리 자손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참된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이 복에 동참하는 일들이 더욱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직장이나 일터나 학교나 병원이나 주민센터나 노인정에서도 선한 마음과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신분과 그 신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지식이 없는 열심과 또 또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한 불성실함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교회의 본질과 그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세게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